시험 공부를 하는 아들이 밤 늦은 시각에 기지개를 켜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끝났다. 팀 프로젝트를 주관하던 부서 팀장이 만세를 외칩니다. 아, 수고들 했어. 드디어 끝났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끝났다입니다. 완성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가 끝나버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개선하며 개조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능이 후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콘서트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엘튼 존의 노래 Goodbye Yellow Brick Road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각대에 네. 하늘이 지금 하늘이랑 색깔이 똑같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굉장히 파란 하늘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 그랬더니 정원 씨가 일기예보를 보고 네. 어제 이 시간에 네.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비 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도 안 되냐고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파란데 그랬거든요. 제가 네, 어제 이 시간에 네, 네. 사과드려요. 저녁 7시 딱 되자마자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는 믿을 수 없지만 네.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로 영업을 잠시 중단했던 보고사가 더욱더 쾌적하고 현대식 공간으로 고객님을 맞이합니다. GIA를 마스터한 사장님께서 보석의 가치를 보증합니다. 37년간 최상의 퀄리티를 지닌 보석만 취급해온 보고사. 투자를 위한 보석도 보고사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보석상이란 권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보고사. 올림픽과 하버드 323-735-9210 323-735-9210. 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의 한인 담당 총괄 매니저이신 장혜경 매니저님과 데이비 씨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 저희가 뭐 일부 시간에는 이제 많은 정보들. 네. 그런데 정말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 네. 우리 뭐 참 많이 했죠. 뭐 등산도 모셨었고, 배드민턴도 모셨었고, 그렇죠. 뭐 영화 소개도 많이 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솔라는 저희가 2부 시간에 광고주로만 모셨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이 시간에 모셨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좀 나눠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선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증이 있으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2부에는 저희가 막 15분 가량 네. 뭐 이렇게 회사 소개, 가격 소개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여쭤볼 시간이 없어서 네. 뭐 특별히 어떤 선솔라의 분들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데이비 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시민권 이름입니까? 아니면 스타벅스 이름입니까? 프레퍼드 이름입니다. 아, 프레퍼. 예? 장혜경 매니저님. 네. 두 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정원 씨는 스타벅스 네임 있죠? 없습니다. 어, 뭡니까? 리? 리. 저기 네. 장혜경 씨는 스타벅스 네임? 로렌? 로렌? 네. 그냥 지은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진짜 로렌이에요. 진짜 로렌이에요. 네. 제가 아는 분 여성분이 네.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이린 많이 쓰시죠? 네. 근데 네. 그 영어 발음이 알자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한국 사람이 하기. 네. 이 친구 가면 항상 아이린? 뭐, what? 아이린? What? 윤? 결국 윤으로 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로렌? 네, 잘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 알자. 정원 씨는 그냥 뭐요? 리? 리? 어, 그러셨네요. 저는. 네. 네. 데이빗? 네, 이렇게 데이빗은 금방 네, 알아듣죠. 아주 쉽습니다. 네. 여러분 그 혹시 아직 영어 이름 못 지으셨다면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알자 없는 단어를 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솔라. 자, 이게 사실은 전 세계가 이 자원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잖아요. 그쵸. 어제 비가 반가웠던 이유도 네. 겨울이 이제 끝나가는데 이번 겨울이 짧아가지고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름 되면 난리죠. 이제 물 없다고. 큰일이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전기도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막 생산하듯이 집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참 우리가 전 세계에 좀 도움을 주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하나로 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다른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아니 집에 그 지붕에 이 솔라 뭐라 그러죠? 판을 뭐라 그러죠? 패널. 네, 솔라 패널이라고 패널. 부릅니다. 네. 패널을 달면 정말 우리 내 개인적으로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간단한 그 원리를 설명을 네, 네. 드릴게요. 네. 사실 태양광을 이용하는 전기 발전 시설은 네. 우리가 가정용에 보급된 지는 그래도 꽤 됐습니다.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맞아요. 얘기 들었죠. 예, 비용이 네. 너무 비싸서 네. 그전에는 그 좀 돈이 있으신 분들만 설치하는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또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무료의 그 자원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장치로 아주 저렴한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주 파퓰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가 패널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로볼테이크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광 전지판이라고 부르는데 햇빛이 태양광 전지판에 흡수가 되면서 거기 그 자체 내에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 전기는 디렉트 커렌트라고 해서 DC 전류라고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가 만들어지고요. 네. 그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AC 전류로 바꾸는 장치가 인버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인버터라는 장치는 그 패널 밑에 들어가는 그런 장치인데 그 인버터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를 집에 컴바이너라는 장치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종의 심플하지만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사실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알아봐야 골치만 아프고 어쨌든 네. 우리 지붕 위에 그 패널을 올려놓으면 네. 우리 집에서 전기가 생성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건 정말 다 보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우스에 해당하는 얘기죠. 일단은 우리 예, 레지던셜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콘도 사시는 분들은 보통 레지던셜하고 커머셜로 나누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솔라 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나누는데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시는 경우 아니면 리스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레지던셜은 사시거나 리스하지 않고 파워 펄체이스 어그리먼트라는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리스 프로그램 이런 건 뭐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네,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듣고 해볼까라고 이제 내가 해당이 되나 하시는 분들 일단 오은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을 갖고 있거나 네 맞습니다. 빌딩을 갖고 있거나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일단 집부터 사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집이 있거나,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빌딩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패널 하나요? 얼마예요, 요새?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 그럼요. 예. 왜 하나만 사시게요? 차에 얹어놓게요? 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구매할 때는 사실 패널이 얼마고 인버터가 얼마고 네. 내가 네. 얼마에 설치를 할까 그거는 사실 구매하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네, 네. 사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네,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일단은 본인이 오너세요. 네. 그러면 내가 일단 목돈을 주고 이제 솔라 패널을 구입했을 경우에 네. 중요한 거는 이거는 패널 자체가 몇 년 정도의 수명이 되는지, 그러니까 전기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못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어차피 내 다른 그 유틸리티 컴퍼니에 돈을 내야 되는지 네. 일단 오너시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하세요? 제가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보험도 따로 들으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산세 자체가 올라갑니다. 아, 거기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솔라를 다시는 분들은 시에서 네. 이제 레러가 하나가 와요. 네. 그러면 이게 샀느냐, 리스했느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PPA를 해서 달았느냐, 그거를 마크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하여튼 일단은 하여간 제가 달고 싶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시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한 여기서 20년 동안 있는다. 네. 이 한 집에서 네. 그랬을 경우에 사시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워런티 외로 그러니까 보통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워런티로 커버하는 거 외에는 본인이 다 그거를 고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렇죠. 부담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내가 앞으로 5년에서 뭐 7년 안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 이러면 네. 사실 바이어한테 좋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돈에 몇 배를 붙여서 팔아야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죠. 요즘에 매매에서 네. 솔라 있는 집들이 더 비싸요? 사실 구매하신 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2만 불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하시고 나서 네. 바이어에게 2만 불을 더 받으실 수는 없어요. 왜요? 희한하게도요. 예. 그 재산세를 매기는 베이스로는 그게 들어가면서. 카운트가 되는데 네. 예, 바이어에게 그 2만 불을 더 얹어서 집을 팔기에는 바이어들이 원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으로 된 건 아니고. 법으로 된 건 아닌데 실제 마켓 그 상황이 네. 바이어가 그만큼을 더 지불하고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선솔라라고 하셨어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예. 아, 선솔라는 이거 이름이고 사우스웨스트. 네. 그럼 사우스웨스트 선솔라에 이 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패널을 달았어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그 돈을 안 댄다는 이유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에서 이거를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안 내죠, 당연히. 네. 돈 안 내죠. 그렇죠.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있는 거예요. 굳이 예? 이 셀러한테 돈을 내고 살 이유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구입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은 예를 들어서 목돈이 있어서 내가 2만 불이다, 2만 5천 불이다. 네. 내가 홀로 목돈을 내고 산 분들은 네. 사실 바이어가 좋아하죠. 네. 공짜로 내가 그거 사놓을까.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융자를 끼고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하우스 자체에 왜 린이라고 해서 담보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집을 파고 이제 파실 때 문제가 그 되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아우 머리 아파. 솔라 달았더니 너무 골치 아팠어. 이런 게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간혹 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광고주 초대석이 아니라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관심이 생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요? 뭐요? PPA. 그게 이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거 물어봐야겠어요. 예. 아, 저는 근데 이제 그 미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태양열로 가는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네. 보면 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차에 태양열을 달고 가요. 가다가 밤이 되면 멈춰요. 밤에는 태양열을 못 받아요. 네. 밤에는 전기를 못 쓰는 건가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거와 동시에 이제 정말 하루면은 얼마나 전기가 세이브 저렇게 축적이 되는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태양광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빛인데 네. 예,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지금 솔라 패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집에 자기 자체 배터리를 달아 놓는 방법이 있고요. 집에다 배터리를 달아요. 예, 배터리를 달면은 네. 보통 우리가 전기 용량을 얘기할 때 킬로와트 아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보통 두세 사람의 가족이 한 달 동안 쓰는 전기의 양이 한 500킬로와트 아워가 적당한 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500킬로와트 아워를 만드는 장치를 달아야 그 가정에서 한 달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배터리를 설치하시면은 네. 500킬로와트 아워를 다 세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이나 한 4분의 1 정도만 배터리가 커버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밤이 돼서 해가 없을 때 그거를 배터리에서 꺼내 쓰는 그런 식의 방법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배터리를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주정부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솔라 패널을 달으실 경우에도 항상 그 유틸리티 회사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축적된 네. 이 태양광으로 생긴 전기를 다 소모된 다음엔 뭔가 네. 써야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만 내면 되는 거네요. 전기비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회사가 남은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집에 사실 배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핸드폰도 사실 뭐라 그래요.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게 전자파 때문에 그러는데 네. 내 집안에 거의 대문보다 훨씬 큰 그런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거나 무슨 비상사태가 되면 그건 본인이 또 그러니까 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우리가 에디슨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그 메인에서 차단이 되니까 네. 되게 안전성이 높죠. 한인분들 많이 하세요? 지금 솔라 예, 예, 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세요? 네. 전기차도 초반에는 나왔을 네. 때 열광은 했지만 옆 사람들 이제 주변 사람들 이제 타고 난 다음에 네. 조금 지켜보다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는 많이 하는군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부터 요금 체계가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없으십니다. 왜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랐어요? 오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일단 티얼 개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에디슨 지역입니다. 네. 이거는 티얼 1이 작년에는 16센트였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올해는 지금 17센트로 올랐고요. 네. 두 번째 단계 요금이 25센트에서 마찬가지로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단계별 요금도 그나마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러니까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타임 오브 유즈라고 해가지고 시간별 요금제가 정말 획기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에디슨 말고 다른. 지금 이제 에디슨,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에디슨에서 일단 바뀌게 되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사노세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 다음에 또 샌디에고 지역. 그렇게 되면은 지금 LA DWP나 뭐 조그만 애나하임 유틸리티라든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겠죠. 다 오르게 돼요. 네. 아니 그 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뭐 생각해 보실 그 가능성이 큰데 네. 아파트나 콘도 사시는 분들은 아, 유리창에 달아주면 안 돼요? 아니 꼭 지붕에 있어야 돼? 해가 유리창으로도 들어오잖아요. 안 네, 돼요? 안 됩니다. 그 기술은 아직 없나 봐요. 네. 야, 간단하게 그래요. 제가 보충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예. 그 요금제가 그냥 많이 올랐다라고만 지금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데 예. 사실은 에디슨이 그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는 공용 기업입니다. 네. LADWP 같은 경우는 에디슨의 규모와 비교하면은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인데,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그 에디슨이 타임업 위주로 바뀌는 걸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네. 아주 조금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300kWh면 아주 조금 쓰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현재의 요금제에서 누진율이 적용되는 단계별 요금에서는 한 50불 정도, 49불 정도만 내시면 한 돼요. 한 달에 50불, 네. 300 쓰는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타임업 위주로 바뀌면서 네.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쓰는 시간대에 전기를 따로 뽑아냅니다.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8시. 네. 킬로와트당 가격이 48센트입니다. 원래 3, 원래는 얼마? 원래 1단계 요금이 16센트였, 17센트였거든요. 아니 근데 전기를 밤에 쓰지 세상에 뭐로 뭐 그래요. 예. 에디슨이 아, 판단할 때 네. 가정 주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를 픽타임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네. 그때 사용하는 전기를 따로 뽑아서 48센트를 곱해 줍니다. 그리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오픽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대는 킬로와트당 28센트를 차지해요. 오. 그리고 나머지 심야 시간대에 그때는 12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00kWh를 쓰시는 분이 3분의 1만 보통은 50% 60% 정도가 그때 쓰시는데 그냥 3분의 1만 100kWh만 2시부터 8시 사용한다고 해도 벌써 그 요금만 48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2시에서 8시에 자야 돼요. 네? 그래서 한 8시에 네. 출근하는 잡을 찾아서 밤새 일하고 또 오후 2시에 자야죠. 지금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네. 이 솔라 패널을 못 달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밤에 써야죠. 밤에 써야죠. 네, 맞습니다. 와, 그렇게 올라요? 네네. 이게 뭐 한 4배네요? 뭐 심지어 막 미니멈 2배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와. 물론 예상입니다만은. 예. 와. 아, 그러면 가정집 있으신 네. 분들은 아, 특히 요즘엔요.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이게 모든 게 이 저 뭐 집에 가면 전자기기, 뭐 네. 드라마도 네, 다 뭐 이렇게 뭐 다 그렇게 그리고 냉장고도 하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보통 두세 개는 있으시잖아요. 냉장고도 많이 네. 있고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아니 보통 기본적으로 김치 냉장고도 있잖아요. 냉장고 아니요? 김치 냉장고 저희 아이스박스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얼음 매일 제가 채워놓고 아니 어쨌든 전기 네. 많이 쓰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훨씬 많이 쓰는데도 다 차지해놓고 뭐 전화기 뭐 그렇죠. 차지, 뭐 아이패드 차지해, 뭐 차지해 뭐. 2시부터 8시까지는 딱 아이들 이제 퇴근하거나 네. 애들 픽업해서 와서 엄마들이 저녁할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네요. 그 시간대가 많이 그러니까 쓰는 시간이긴 하네요. 네, 근데 그때 요금이 48센트라면 정말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뜨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솔라 패널을 꼭 다르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2부 시간에 못하니까 네, 그냥 네. 뭐 여기 솔라는 뭐가 있고요 뭐 얼마고요 어떻게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까 근데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일단 집부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 사고 싶네요. 네. 네. 그 사우스베스트 선솔라에서 집 사는 것도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 집부터 사야 뭘 달죠. 도와주세요. 빨리 그 집 융자 네. 회사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집도 사고 솔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자, 사우스웨스트 선솔라에서 잠시 후에 좀 다시 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네. 들어와서 그러면 좀 그 저희가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게 뭔가 있나. 네. 이렇게 전기세 오르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지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지금은 혜택을 많이 주면서 시작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혜택이 없어질 거니까 이제 막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사우스 웨스트 선솔라를 이제 모신 이유가 여기 혜택이 또 자체 혜택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우스 웨스트 선솔라의 한인 담당 총괄 매니저이신 장혜경 매니저님, 데이비신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하우스가 있다면요. 네. 지금까지 방송 들은 거 들으면 제 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하시지? 그렇죠. 예, 이렇게 전기세도 오르고 뭐 그렇다면 왜 안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몸에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힘없을 때 좀 힘낼 제 생각엔 수 있게. 네. 꼭 좀 달아주세요. 좀 무거워서 못 돌아다니게 좀. 아니, 힘내서 많이 돌아다니게. 네. 아니, 사우스 웨스트 선솔라의 아까 뭐 프로그램 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듣고 싶어요. 다 설명 듣기보다는. 오늘, 예, 네. 뭐, 긴 얘기 필요 없고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딱 한번 제일 추천해 주시는 거 하나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솔라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구매하고 리스하고 PPA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중에 저희 회사 다 합니다. 네. 셋다 하세요. 네, 셋다 합니다만은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PPA라는 프로그램입니다. PPA. A. Power Purchase Agreement라고 부르고요. 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2,300개가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그 중에. 정말요? 네. 그 중에 less than 40%, 그러니까 40%가 안 되는 회사들만 이 PPA를 오퍼를 합니다. 오. 예. 나머지 회사들은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뭔가 안 되는가 보죠. 마진이 제일 적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아. 테슬라가 인수한 솔라시티도 PPA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좀 예. 그래도 뭐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규모는 큰데 예. 그 파이낸스 구조는 좀 많이 안 좋아요 그 회사가. 그래서 PPA를 안 하고 리스나 아니면은 구매, 펄체이싱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PP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네, 네, 네. 심플하게 설명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주인이시고요 집이 네. 그리고 네. 그 집의 지붕을 저희한테 빌려주시는 겁니다. 오. 예, 지붕 스페이스를 빌려주시면 네. 거기에 그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만큼 만들어내는 발전 시설을 저희가 달아드립니다. 네. 그걸 이제 솔라 패널 전기 시스템을 달아드리고요. 네. 비용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짜로 달아드리고 네. 예, 그 대신에 그동안은 에디슨의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셨어요. 네. 예, 17센트, 25센트, 33센트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내셨고요. 네. 이제는 바뀌면서부터 아주 비싸게 내는 경우는 48센트를 곱해서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돈을 네. 내셨는데 네. 솔라를 설치하시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저희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는지 그 생산량이 나옵니다. 네. 그 생산량에 저희가 드리는 아주 스페셜 레이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빌려줬으니까. 네, 맞습니다. 렌트비를 주셔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돈보다는 이제 싼 전기세를 네, 이제 주시는 네.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지금 픽타임에 48센트를 차지하는데 킬로와트 아워당 네. 저희가 설치를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은 저희가 만들어지는 양을 100% 쓰시게 하고 네. 그 만들어지는 양에 저희가 드리는 레이시 16센트 정도 아주 싸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아주 싼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네. 앞으로 에디슨의 전기세와 저희 솔라 전기세를 비교할 때 거의 60% 디스카운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PPA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할 일이 없으시고요. 그냥 지붕만 빌려드리면 네. 되네요. 뭐 심지어는 내 집에 솔라 패널이 있다고 하는 걸 자체를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면 제 딴은 날카롭다고 생각하는데 네.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가 패널이 정말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도 종류가 많고. 네. 근데 어떤 패널은 전기를 잘 생산해요. 네. 그래서 이 전기 갖고 충분히 써서 나머지 필요한 전기를 에디슨에서 안 써도 돼. 근데 약간 후진 패널이나 네. 전기 발생이 발전이 덜 되는 네. 패널을 쓰면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모자른 전기를 에디슨에서 끌어 써야 돼요. 날카롭네요. 날카롭죠. 네. 그러면 아주 좋은 질문. 에디슨에게 돈을 더 좀 내야 되잖아요. 네, 네. 패널은 달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네. 살 때는 문제가 되고요. 네. 또 리스도 어차피 리스 페이먼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네. 이 PPA는 저희가 만들어진 거에 솔라 레이트에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네. 효율이 떨어져서 돈이 적던가 그럼 저희 수입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패널과 잘 만들어지는 거를 진짜 저희가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퀄리티도 자신하는 책임을 거죠. 지시는 네, 거예요. 저희가 한번 솔라 이제 패널을 달게 되면 네. 20에서 25년 동안은 저희가 지붕에 달려 있는 모든 거는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긴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쪽도 그게 빨리 많이 생성돼야 이쪽에서도 전기를 우리한테 파는 거니까. 만약 무슨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테크니션이 한번 나갈 때마다 그건 저희가 진짜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발전이 네. 안 된다거나 네. 뭐 설치가 좀 잘못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날로 나가서 고쳐드리는 거죠. 다. 네. 무상으로요? 무상으로요. 오. 네. 아. 저희를 위해서 고쳐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만들어야지 오면... 저희가 돈을 받으니까요. 예. 아, 그게 PPA.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PPA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맞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사는 거 샀을 때도 내가 목돈이 들어갔어요. 네. 만일 한 달 내내 비가 왔다고 봤을 경우에 목돈이 들어갔는데 한 달 내내 못 만들었어? 전기를요? 네. 그러면 에디슨에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리스라는 건 리스 페이먼, 자동차의 페이먼 어때요? 내가 차를 세워놔도 돈을 내시죠. 네. 그 리스 마찬가지예요. 리스도 많이 이거 못 만들고 한 달 내내 비가 왔다. 리스 페이먼도 내야 되면서 에디슨에도 돈을 내십니다. 아. 근데 PPA는 못 만들었어요. 한 달 내내 안 내요. 안 그럼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에디슨에도 돈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2부 시간에 많이 인터뷰해봤지만 네. 사실 거의 수박 겉핥기라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좀 알겠네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물어볼라 그랬죠? 알고 나니까 어찌됐든 빨리 집을 사서 이걸 다 일단 전화번호부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714-770-8051번 714-770-8051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 받아 못 적으실 텐데 사우스 웨스트 선솔라라고 또 구글에 치시면 네. 한인 전화번호 나오죠? 나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왔더니 지붕이 이건 지붕이 아니네. 막 다 낡아져 있고 도저히 못 달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저희 솔라 회사지만 네. 저희는 또 지붕 루핑에 아주 특화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솔라와는 별개로 또 루핑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남가주에서는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루핑을 이제 이스티메이트를 뽑으실 때 어떤 네. 경우에는 피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저희는 100% 프리 이스티메이트를 뽑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퀄리티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져진 실력으로 철저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솔라 계약하면 지붕 그것도 좀 싸게 해주시겠네요. 물론이죠. 엄청 싸게 해주셔야 오. 돼요. 네, 엄청은 모르겠지만 싸게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퀄리티만큼은 솔직하시네요. 네, 퀄리티만큼은 아주 엄청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죠. 이런 혜택이 네. 있군요.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붕만 빌려드리면 내가 난 그 전기 뽑아가지고 싸게 쓰면 되고. 네. 아 그래요. 자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선솔라입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전화하셔서. 집으로 오셔서 다 상담해 주시죠? 네, 그럼요.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실로 사실 직접 오시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네. 사무실의 규모를 보시면서 정말 내가 우리 집을 맡길 수 있구나. 저희가 네. 만스케아피 단독 건물에 한 오너 밑에서 150명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믿어요, 그냥. 그러면 저희가 그럼 무조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우리 네. 저 1부 시간에 네. 정말 특별하게 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 콘서트 들으신 분들은 네. 좀 댁으로 가주세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갑니다. 네. 가주세요. 네. 네. 네. 저희는 믿습니다. 네. 네. 아니 카카오톡으로 비트코인 채굴할 때 전기 많이 쓰는데 이거 달면 괜찮은지 꼭 물어봐달라고. 비트코인 전기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필요하신 시스템이라고 바로 보시면 이거죠. 됩니다. 네. 네.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자, 합니다. 직접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직접 문의하세요. 네. 사우스 웨스트 선솔라입니다. 714-770-8051번 714-770-8051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라디오 콘서트 들으셨다 그러면 더 잘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턴 솔라로 전화하셔서 직접 상담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또 긴 시간 이렇게 또 많은 상식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설치하신 분들한테 네. 500불 저희가 캐시 선물도 드려요. 그리고 소개해 주셔도 500불 드립니다. 저희 방송 나가서 가신 분들은 저희가 소개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사실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특별하게 당신을 가수 김수희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하는 고베펄 행사장으로 모실 겁니다. 김수희도 만나고 업투 80% 특별 세일하는 진주, 홍산호, 칼라스톤 쇼핑도 하세요. 김수희 콘서트는 2월 13, 14 이틀간 로텍스 호텔. 고베펄 특별 행사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주마켓 특설 매장. 아코야 진주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고베펄 쇼. 323-999-1558 라디오 서울과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가 함께하는 2018년 텍스 세미나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018년도 개정 세법, 개인과 비즈니스 소득 세법, 부동산 세법과 각종 공제 혜택에 관해 상담과 질의 문답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텍스 세미나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고객의 구좌는 손해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연금 플랜, 재정 상담가 그레이스강.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 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협찬입니다. 1등 관광회사 3호 관광만이 가능한 2018년 크루즈 특선. 일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는 3호가 최고.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를 도는 북유럽 7개국 럭셔리 크루즈. 이태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동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서지중해 크루즈. 크루즈도 역시 3호. 지금 예약하시면 스페셜 요금으로 모십니다. 서울 왕복 티켓도 가장 저렴한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연의학 닥터 엔젤라오입니다. 인산 선생이 생전에 처방한 약의 처방전을 오로지 정성과 정직으로 만들어서 이곳 인산힐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간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의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간질환은 40대 한국 남성이 세계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간암 사망수도 대상국 51개 나라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간은 과로, 스트레스, 폭음, 흡연 등으로 혹사당하고 있고요. 1,500억 원의 간장약 판매가 얼마나 한국인이 간질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는데요. 간은 침묵의 장기로 웬만큼 혹사당하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도 없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복력이 빠릅니다. 하지만 일단 간이 굳어져 활동력이 저하되면 정상 간으로 회복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지나치게 해도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성질이 급하고 자주 화를 내면 간이 크게 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라고 하겠는데요. 스트레스에 간이 시달리게 되면 당연히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죠.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간신경에 열이 발생해서 간병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간이 나빠지면 입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얼굴색이 황색이나 까맣게 변하면서 몸이 쉬 피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과 같이 신장 기능에 저하가 되는데 먼저 몸이 쉽게 붓고 잦은 소변, 굉장한 피로감과 잠을 깊게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질환 초기에는 어깨나 목이 뻐근하고 전신이 나른하며 피곤하고 피로 회복이 잘 되지 않고요. 눈도 자주 피로하고 시력이 저하되며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급하게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증상이 나타나며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간혹 토할 것 같거나 어지럽기도 합니다. 만약 특별히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급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요.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는 간의 주요 기능인 저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산의학에서는 간병의 주된 약으로 신장과 간에 좋은 다슬기와 신장약인 유근피를 함께 씁니다. 인산 선생의 생전 처방대로 모든 약재를 넣고 환으로 만들어서 이곳 미국에서도 쉽게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인산 다슬기 환입니다. 술, 담배, 과도한 업무에 지친 분들께 인산 다슬기 환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지친 간과 신장 건강을 인산 다슬기 환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323-730-8880번 인산 힐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추럴패티 닥터 엔젤라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23-730-8880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 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였습니다.